네. 마지막입니다. 5분만. 5분 너무 힘들어요. 50분 하겠어. 4분 59초. 설교를 계속 할 때마다 고민하는 게 어떻게 쉽게 할까. 쉽게 하는 설교. 그걸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까지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 초점이 이제 거기입니다. 초등학생들. 어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든 다 이해를 하니까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 막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것도 막 보면서 베들레헴을 보면서 그 단어들이 하나들이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 어떻게 쉽게 할까. 그래서 제 설교 PPT를 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너무 쉽게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쉬운 설교를 하기 때문에 별로 고스럽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1장 6절 8절에서 왜 가짜를 선호하는가. 요즘 세대에 가짜 복음들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 복음은 사람들이 많이 알려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나는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가짜를 가지고 있는 저 이단 교회들은 막 저렇게 갑자기 막 클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 그렇지 명품은 많지가 않지. 명품은 시대를 지나도 명품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현대인들이 왜 가짜를 좋아하는가, 왜 가짜를 선호하는가 이것을 먼저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짜를 좋아하는 이유는 진짜와 비슷하니까. 내가 진짜를 가질 수는 없지만 진짜와 같은 것을 가질 수 있다는 만족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값이 싸잖아요. 제품 구하려면 우리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분 많이 쓰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 학생들 보면 막 교재도 몇만 원 하니까 목사분 몇천 원짜리 해가지고 쓰잖아요. 내용은 같아도 이건 가짜잖아요. 이거 처벌받잖아요. 비디오 불법 복제. 뭐와 같아요? 호한 마마. 그게 가짜예요, 그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구입을 하느냐. 값이 싸니까. 제일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하고 비슷하고, 모양 비슷하고, 색깔 비슷하고, 크기 비슷하고, 무게 비슷한데, 어쨌든 가짜이면서 이게 값이 싸단 말이에요. 값이 싸.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구하기는 상당히 쉽다는 거죠. 그래서, 가짜를 소환하기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 데서나 우리가 구할 수 있고, 특히 중국 같은 데 가면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가짜거든요. 진짜와 비슷한 가짜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가짜 복음은 너무나 쉽게 이곳저곳에서 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가짜는 실수로 잃어버려도 별로 그렇게 마음이 아프질 않아요. 그냥 잃어버려도 그냥 아 잊어버리는 것보다 다시 사면 되지 라고 하는 어떤 자기 위로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차원이 다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에 쉽게 빠져들어가더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주머니에다가 5만원짜리를 넣어놓고 핸드폰을 거기다 넣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핸드폰 볼 일이 있어서 끄집어내다 5만원짜리가 빠졌어요. 근데 그걸 제가 몰랐어.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는데 제 뒤에 따라오시던 할머니 한 분이 딱 거기에 서셔가지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계속 쳐다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잠깐 이렇게 허리를 딱 숙이더니 그러니까 가는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왠지 이상하다, 느낌이 이상하다. 그래서 딱 주머니에 손을 넣었더니 5만원짜리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했어? 그래서 이건 5만원짜리 가짜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예요. 가짜 5만원짜리 진짜 5만원짜리다 보니까 분명히 그 할머니가 가져간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그 짧은 시간 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래 이게 5,000원짜리 같으면 내가 그냥 가져가시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5만원짜리 좀 너무 크다. 그래서 따라갔어요. 어머니 불렀어요. 예, 방금 그거 제 겁니다. 아, 그래요? 나는 하고 다시 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돌려받으면서 참 착한 할머니시다. 착한 할머니시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는 그렇게 잃어버리고 나면 큰 돈 작던 기간에 잃어버리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가짜는 잃어버릴 것 별로 한쪽 다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천 원짜리도 진짜예요. 네, 천 원짜리도 진짜면 들어가서 바로 그럼 싫어야? 싫어, 제 싫어요. 제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이거는 이 실화는 제가 그 설교하고 난 다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 설교가 2월 달에 했었네요. 그 날짜가 딱 찍혀있는 2월 달에 했었어요. 가짜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진짜는 몇몇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데 가짜는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옆 사람도 가지고 있고 앞 사람도 가지고 있고 뒷사람도 가지고 있고 장점이 있더라고요. 뭐라면 이제 격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자기 만족감이라고 그럴까요? 자기 만족감. 가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왠지 진짜 같은 나도 명품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보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짜를 선호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보상심리를 작용을 하고 있고 능력은 안 되는데 좀 높은 위치에 좀 있고 싶어요. 높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우리 목포 같은 경우에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는 사람도 남학이라고 하는데 조금 고위층 4자 돌림 사람들이 들어가는 아파트가 있어요. 하당에서 살다가 막 그 하당의 그 아파트 단지가 다 이제 막 의사, 변호사, 교사, 교수 이런 사람들이 있던 아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남학으로 갔어요. 제가 아시는 분도 그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왠지 좀 격이 높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다 이사 가버리니까 나도 좀 따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형편은 안 되는데 따라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 아파트로 들어갔다가 능력도 안 되는데 빚을 지어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감당을 못하고 남편 월급으로 이자도 감당을 못하고 다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뭐가 심각하냐면 예전에 살던 아파트도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안 되어버렸어요. 예전에 산 아파트라도 그대로 있었으면 그나마 괜찮았는데 그 아파트를 팔고 들어가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걸 팔고 나올 때에는 예전에 그 아파트도 못 들어가고 더 낮은 아파트로 와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절대로 맵세가 가래미 맵세가 황세를 쫓아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절실하게 경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애들이 그런 집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수준에 맞춰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쉽지 않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왠지 조금 고위층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의 욕망 이런 것들을 진짜와 같은 가짜를 가지고라도 위로를 받는 경우들이 있죠. 가짜를 가진 사람은 결코 이제 제 값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진짜를 가지고 가서 팔면 진짜의 값을 받겠지만 가짜는 내가 만 원을 주고 샀는데 갖다 팔 때는 5천 원도 못 받죠. 그러나 진짜는 만 원 주고 샀으면 2만 원에 팔 수 있는 거죠. 이게 진짜와 가짜의 차이라는 거죠. 그건 이제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가짜를 선호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진짜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내가 가짜를 찾지 않죠. 거기에 위로를 받지 않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내가 진짜를 찾는 거죠. 그래서 장사꾼이 좋은 진주 하나를 만들면 모든 것을 다 팔고 그 진주를 얻어가지고 오잖아요. 이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가짜의 그런 선언을 하면 진짜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복음의 가치, 복음의 진짜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가짜에 빠져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죠. 가짜를 가진 사람은 자랑을 하지만 팔지는 못합니다. 아, 나 이거 가지고 있어. 나 이런 거 있어. 하지만 누군가에게 갖다가 팔지 못하는 평생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는 가지고 있을수록 가치가 올라가지만 가짜는 가지고 있을수록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팔다가 걸리면 이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가짜를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속여서 팔다가 걸렸다. 그러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가짜를 가진 사람들은 가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가짜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진품들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든지 또 진품의 어떤 그 진짜 가치를 사람들에게 왜곡시킨다든지 사람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게 진짜가 똑똑한데 괜찮아, 난 싼 거 써.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야, 인터넷에서 사면 더 싸. 이 진짜 똑같아, 똑같아. 메이커 같은 거 살 때 말이죠. 신발 살 때 나이키 매장에 가면 아, 목사님 매장이 14만원인데요 인터넷 똑같아. 근데 7만원인 사이 얼마 싼지 아세요? 아, 목사님 그 바지 그거 얼마 주셨어요? 이거 한 2만원 주세요. 인터넷에서 사면 만원이면 사, 그걸 2만원씩 주고 누가 사요? 아, 목사님 왜요? 진짜의 가치를 모르니까 어떤 상품의 어떤 가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지골 부활을 막론하고 가짜는 가짜라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가지고 있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가지고 있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짜가 진짜가 될 수 없고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가짜가 진짜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진짜는 내가 가지고 있어도 진짜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도 진짜죠. 그래서 이 가짜는 누가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진짜냐 가짜냐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냐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가졌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떤 진짜와 가짜의 가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가짜는 무조건 가짜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진짜냐 가짜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계속 이제 진짜 가짜 이야기하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진짜냐, 가지고 있는 복음이 진짜냐, 이게 나를 구원시켜줄 복음이냐, 나를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는 복음이냐,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그 문을 열어주는 복음이냐. 그런데 진짜 복음 같은데 마지막에서 열리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다. 진짜로 잘 따라왔는데 마지막에 가서 또 끊겼으면 이건 가짜다. 좌우 멀리가 있다. 내가 건너갈 수 없는 강이다. 이건 가짜다. 그래서 진짜 같은 가짜다. 우리가 이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진짜 같다. 너무 진짜 같아서 사람들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만 사실은 마지막에 열 수가 없고 마지막에 길이 끊겨져 있고 마지막에 만날 수 없고 무슨 견우와 친교도 아니고 그냥 저 멀리 은하수편에서 이렇게 쳐다만 봐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다. 그게 가짜 복음이고 그게 이단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마지막 문을 열 수 있는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나를 인도해 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설명을 했고요. 이것은 가짜는 결코 진짜를 대신할 수가 없다. 그 어떤 복음도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이제 6절 8절이지 않습니까? 그 어떤 복음도 이 가짜는 진짜를 대신할 수가 없다. 이것만이 유일하다. 복음의 구원의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우리가 소위 말할 때에 서울에 가는 길은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걸어가고 오토바이 타고 말 타고 어떻게든 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천국에 가는 길은 이 방법밖에 없다. 우리 그것을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가짜가 아무리 많아도 가짜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진짜 하나만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눈물의 다이아 뭐 세 개 하나가 두 개밖에 없다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하고 가짜 모양 크기 무게 똑같은 그런 빛깔을 가져온 거 한 털을 갖다 준다 해도 이 하나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 복음 역시 마찬가지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있고 가지고 있어도 그 복음은 우리 진짜 복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와는 결코 견줄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진짜를 가져라. 아무리 그것이 힘들고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이 복음을 믿고 이렇게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진짜 복음 안에, 이 안에 머물러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저는 쉽게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설교 잘 들어네? 저는 우리 이경주 목사님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지순례 안 가셔도 되겠더라고요. 갔다 온 저희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설교하시는데 저 기대하겠습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시면 저희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구글어스가 있습니다. 네? 구글어스. 아, 구글어스로 봐가지고 저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갔다 오시면 아, 저희들은 갔다 와가지고도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했는데 다 이해가 되셨죠? 아까 아니, 네. 모르겠습니다.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